조선에서 새로 등록된 국가 비물질 유산들 중에는 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추모하는 의례 풍습인 단군 제례도 있습니다. 단군은 조선의 건국시조이며 그가 세운 첫 노예 소유자 국가인 거조선은 당시 동방의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대배적으로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단군 제례는 단군의 생일날로 일러오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으며 단군릉이나 단군사당을 비롯한 그의 유족이 깃든 곳에서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제 침략자들과 반동 사가들의 악랄한 책동과 조선 봉건 통치배들의 부패 무능으로 역사의 풍운 속에서 사라질 뻔했던 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실제한 인물로 되찾도록 해주시고 유골이 발굴되어 과학적으로 해명되었을 때에는 단군릉을 시조능답게 훌륭히 개건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평양의 강동 땅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단군릉 앞에서는 해마다 조국 통일의 수건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 바라는 개천절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납니다.